Do you remember? You remember? Remember what you said? 너네게 모든 줄 것처럼 말을 건넸다. Don't I remember? You remember? Remember what you said? 너네 마치 무슨 약을 먹은 마냥 변했다. 버티기도 지탱하기도 so hard. Yeah. Revolution. Thank you. 죽겠다 또 어김없이 너의 흔적이 나만을 괴롭힌다 죽겠다 남대하듯이 돌아섰는데 왜 나는 괴로울까 죽여날 줄 알았어 헤어진 멘트해 근데 널 닮았었고 나는 버린다는 게 쉽지겠네 미련하게도 미련이 남아 후에 비슷한 거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너와 다른 난 밝혀 죽어있네 몰랐던 거 Thank you. Thank you.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이 정도면 모든 게 두렵고 사랑하는 게 너만이 생겼기 누구 말에 너도 이제 본대 다 자격 없어 그냥 하던 거나 잘해 그래 떠난 영웅 이거 봐 줄 수 없는 건 땅과 땅과 수고 땅만 그리 약방 누군 바로 날라 그렇게 날 불러줘

Bueno. Ah, sí. Miren, resulta que estaba hablando como perico por acá y mi buen micrófono no funcionaba. Hice dos cortes, estaba hable y hable, y sí, cómo no, música de fondo, pero corte y hable como loca, y no, nada de que se transmitía mi voz. Pero bueno, ya pude conectarme. Saludos a Estefanía, Gloria, Lady Yute, Liliana, Brunner, Arturo y Mrs. Mari, que quién sabe dónde andará, pero yo creo que me está escuchando. También anduve por TuneIn un ratito, no había nadie, me regresé, ni modo. Estoy grabando el programa por si se perdieron alguna rola, ya saben que lo pongo en la página de Station, para que si quieren escuchar algo en específico, pues vayan ahí, le piquen, escuchen cualquier podcast de los que ya subí, y pues nada. Tengo pendiente el programa del día de ayer de Locos por el K-Pop, pero ese, como estaba a cargo de Exy, pues él es quien lo va a compartir. Bien, tomen un descanso, relájense y nos vamos por la última parte de este especial 8D. 8D, algo así como cine en casa, todos los efectos, sonidos, música envolvente, no sé cómo quieran verlo. No es para todo mundo, lo decía yo anteriormente. Yo les recomiendo que si están haciendo algo, no lo hagan, se van a marear. Solo escuchen la música y ya. Vámonos entonces pues con BTS, el solo de B, Singularity, Sunmi con Gashina, G-Friend, Time for the Moon Knight, Momoland, Boom Boom, Blackpink, Playing with Fire, Mamamoo, Starry Night, Pentagon, Shine, 4 Minute, Crazy, EXO Monster y dos rolitas que me pidieron por acá. Vámonos pues. 불이 켜져 심장이 가. You're so 모든 girl 어느새 이 모든 게 장난이 아닌 girl 사랑이 빨간 불씨 불어라 버담 더 커져가는 불길이 기약인지 속인지 우리 엄마도 몰라 내 맘 도둑인데 왜 경찰도 몰라 불 붙은 내 심장이 더 부어라 너는 기름 Kiss the world I just don't know what I miss them 중독을 넘어서 네 사랑은 crack 네 심장의 색깔은 black 멈출 수 없는 이 떨림은 오늘 너는 널 내 맘 부를 거야 불길 속으로 던지고 싶어 look at me now 이렇게 너만 깨우고 있잖아 그럴 수 없어 우리 사랑 불타 My love is on fire Now burn baby burn 불타 감정에 눈을 감아 또 네가 보여 왜 아른거려 내 미워도 무너졌겠네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울어 너무나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 Ya estoy de vuelta y solo vengo para despedirme. Gracias a las personas que se quedaron a escuchar este especial 8D. Gloria Méndez, Paola R, Lady Yute, Bruno Arturo. Por ahí estuvo también Alejandra Sánchez, mi querida Cis. Y Estefanía Pineda. Sandy también anduvo por aquí. Yo creo que ellas van a estar escuchando la repetición. Ya saben que la coloco en la página de Station. Mañana no se olviden, Recreo con Suyu, de 5 a 7, mañana sábado. Los esperamos por aquí. Y el lunes nuevamente a las 6 de la mañana con Exi, su programa Music Bank. Los esperamos. Muy bien, me retiro. Los dejo con 4 últimas canciones: EXO Monster, Super Junior, One More Chance, BTS, House of Cards y Icon con Killing Me, que ya habíamos puesto inicialmente, pero pues fueron pedidos. Gracias a todos, cuídense mucho, bye bye. 내리고 또 마르고 사라져 그렇게도 마저 떠나면 안 되지만 깼다 또 어김없이 너의 흔적이 남아 날 괴롭힌다 죽겠다 남대하듯이 돌아섰는데 왜 나는 괴로울까 죽여날 줄 알았어 헤어진 멘트 해근근 널 닮았어 끊어나 버린다는 게 쉽지겠네 밀려나기도 밀려니 남아 후에 비슷한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너와 다니 난 밝혀 죽어있네 몰랐던가 이별을 택했을까?